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 가슴은 뛰었소.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그건 사랑이었소. 당신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알고 있었소. 소리 없이 내게 찾아온 그건 행복이었소. 아, 본물 같은 사랑, 이 가슴 깊은 거기에서 하늘까지 터진 사랑. 100년을 두고 태워도 끝이 없을 우리 사랑. 당신의 손을 잡았을 때 내 가슴은 뛰었소. 호수처럼 멀리 일렁이는 그건 사랑이었소. 당신의 미소 한 조각에 세상은 빛났소.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진 그건 행복이었소. 아, 밀물 같은 사랑, 바람 몹시 불어와도 바다처럼 깊은 사랑. 100년을 두고 태워도 끝이 없을 우리 사랑. 끝이 없을 우리 사랑. 끝이 없을 우리 삶.